가서 그님이 계시는 곳 차가운 밤바람만 몰아치는데 그님은 보이지 않네 저 달 보고 눌러본다 님 계신 곳을 울며 불며 찾아봐도 그님은 간 곳이 없네 그님은 보이지 않네